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사람들 가운데 시비가 있었을 때, 어떤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재판하고 또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할 것이며, 공동체 안에 사람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재판장에게로 가지고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재판장은 그것들을 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에는 재판장이라고 해서 단수로 쓰여져 있지만 영어나 또 원어로 보면 실제로는 복수로 쓰여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단수가 한 명의 재판장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그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재판장들을 두었던 이유는 그 재판이 어떤 한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한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재판장들을 두면서 그 재판을 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수의 재판장들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이 재판장들은 그 문제들을 잘 돌아보아서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주고요. 반면에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여러분 공정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악인에게 이제 태형이 합당하게 되면, 당시의 형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심각한 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여러분 목숨을 빼앗는 사형의 제도가 있었고요. 또 그에 비해서 좀 가벼운 아주 경범죄 같은 거에 대해서는 벌금을 주는 형벌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이제 태형이라고 하는 채찍질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형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악인이, 그 죄인이 태형에 합당한 죄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2절 보시면 재판장 앞에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서 태형을 받되, 3절에 보시면 그 태형이 40대를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40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심판과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40은 심판의 또 형벌의 마지노선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8장의 노아 시대 때 보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한 것들을 보았을 때 그 땅을 물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40일 주야 동안, 40일 밤낮 동안 하늘을 여시고 또 비를 내리셔서 이따 그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물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에 대해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행하도록 그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셨지만, 여기에도 그 40년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오늘 이 40대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형벌에 또 심판의 기준이 주어져 있고 그 기준을 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대로만 보면 이 40대 이상을 때리는 것은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천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냥 뭐 천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당시의 기준에서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짐승처럼 대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대를 넘어서 만약에 맞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사람으로, 형제로 취급하지 않고 인간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집행하고 또 태형을 40대 이상은 넘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형제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비록 그 형제가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 죄값을 치르고 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다시 공동체의 형제로 회복되어져야 될 대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단지 심판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이죠. 때문에 공동체는 재판장들은 그들을 그 죄인을 품고 가야 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 사람을 그냥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짐승처럼 취급하지 말고 소중한 생명으로 인간으로 인간답게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4절의 말씀에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곡식을 수확하게 되어지면 타작마당에 이제 당시에 이삭을 펼쳐놓고 또 소나 나귀에게 탈곡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메어서 그들이 그 타작마당을 지나가면서 곡식을 이렇게 분리하도록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나 나귀가 그렇게 지나가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먹을 수도 있었는데 당시 이방인들 안에서 망을 씌워서 그 동물이 그 곡식을 함부로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일을 했다면 마땅히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짐승을 가혹하게 다루지 않도록 짐승의 생명도 보호하도록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의 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호하고 또 생명을 배려할 책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5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엘 제도 중에서 계대 혼인 제도, 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하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한 명이 같이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다른 형제 중에 하나가 이 사별한 여인에게로 들어가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어지면 그 첫째, 처음 낳은 아들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이 계대 혼인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뭐 행해지지 않는 제도인데요. 이런 계대 혼인 제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그 형제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손을 계속해서 허락하신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과 또 자손과 또 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형제가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형제를 통해서 자손이 없게 되어지고 또 그 형제의 땅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축복이 유지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이 계대 혼인 제도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당시 사회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여러분 자녀가 없었던 그런 여인들은 그의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최저 생계라고 할까요? 그런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그 땅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 계대 혼인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그 가족의 그 여인의 어려움을 아픔을 1차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가족 안에서 보호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여인은 오늘 말씀해 보면 타인과 결혼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 타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의 삶까지도 보호하기를 원하셨고 그 기본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또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함으로 그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그 믿음이 계승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계대의 혼인제도는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거부했을 때 뭐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거절할 때 그것을 장로들 앞에 가서 인정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남자가 발에서 신을 벗겨짐으로 또 얼굴 앞에서 그 여인이 땅에 침을 뱉음으로 그 소유권을 그 법적인 의무를 포기하겠다는 것을 공적으로 선언하게 했고요. 그렇게 된 그 가문은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하는 수치를 당하도록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땅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죗값을 치르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 주시고 또 동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호해 주시고 또 그 동물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동물에게도 그렇게 대가를 보호해 줘야 된다면 여러분 인간에게는 더 마땅히 그 대가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의 어려운 가족들을 외면하지 않고 보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 동물, 또 사회적인 약자까지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 이 제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깨달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눈으로 이런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요즘의 사회를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미국에서도 뭐 얼마 전에 백인 경찰이 흑인의 목을 짓눌러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5분 이상 그렇게 목을 짓눌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어지고요. 또 요즘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재판장으로 가서 법적으로 판결을 받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이 그렇게 되기에 보다 먼저 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분노를 거기에다가 쏟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한 것 이상으로 인격적인 어떤 심판을 당하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완전 죄인으로 낙인찍혀서 더 이상 그 사람이 발 디디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놓지 않는 사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들을 바라보았을 때 또 어떤 잘못들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물론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의롭게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보다 먼저 또 하나님보다 과중하게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죄는 우리가 심판하고 또 법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 사람은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해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조금은 넉넉하고 조금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 죄인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자꾸 내가 재판장의 입장에서, 내가 죄짓지 않은 백성의 공동체의 입장에서, 또 내가 일하는 소가 아니라 내가 일을 부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사별한 여인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 형제의 입장에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먼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편과 사별하여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 아내와 같았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고엘, 이 고엘이 구속자, 구원자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우리가 남편을 잃어버려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또 좋은 완전한 신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자비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이 구원의 감격을 먼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또 귀한 생명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눈으로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로 인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나고, 또 일했으면 마땅히 대가를 기꺼이 받음으로 여러분 그 어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러분 보호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그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것을 그냥 말씀으로만 듣지 마시고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